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권승미 평화위원께서는 22일 남조선 괴뢰당국이 해외에서 벌이는 비열한 반공화국 모략책동의 진상, 이런 제목의 다음과 같은 연구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조선의 초수소탄 시험에 대성공으로 장엄한 서막이 열린 뜻깊은 2016년에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는 비상이 강화되었다. 우리와의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수세에 몰린 남조선 괴뢰들은 궁지를 모면해보려고 더러운 심리모략전에 매어다니고 있다. 지금 해외에서 감행되고 있는 남조선 괴뢰들의 모략책동은 사상 최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위험성은 갈수록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권충미 평화위원구서는 해외에서 벌어지는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모략책동의 비열성과 악랄성을 밝히기 위하여 이 연구자료를 발표한다. 비열한 협박과 회유 기만에 의한 탈북유도 책동.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모략책동은 우선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탈북유도 책동에 집중되고 있다. 동족 대결과 우리에 대한 족대의식에 환장한 남조선 괴뢰당국은 전방위적인 공세여 모여하면서 탈북선동의 리송을 잃고 날뛰며 가준 반인륜적 망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와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유인 납치하여 끌어가기 위한 남조선 괴뢰당국의 책동은 그 비열성과 악랄성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에 이르고 있다. 지난 10월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박근혜 유혹도가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망언을 뒤친 것은 남조선 괴뢰당국의 탈북 선동의 최절정을 이루었다. 남조선 정보기관은 우리 최고 존엄과 제도에 대한 비방과 중상 탈북 선동으로 일관된 출판 선전물과 편지, 전자매체들을 우편물과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세계 각국과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우리 외교 및 무역 대표부들과 일꾼들, 그 가족들과 자녀들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살포하고 있다. 북한 전략센터 대표의 탈을 쓴 강철환이라는 자는 괴뢰 국정원의 심리모략 작전안에 따라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만 해도 다른 나라에 주지 않은 수십 개의 우리 대표부들의 우리 제도를 비방 중상하고 우리 일꾼들의 탈북을 선동하는 자필 편지와 변절자들의 망발을 수록한 SD 카드를 잡지 여성 조선 속에 끼워 중국 조선인 총연합회의 이름으로 발송하였다. 올해 10월 5일 인디아에서는 조국을 배반하고 도주한 문초룽이라는 자가 국정원 요원들을 달고 나타나 이미 안면이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방조를 줄 수 있다느니 만나서 토의하자느니 하면서 그들을 국정원의 함정으로 유인하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시도하였으며 이보다 앞서 8월과 9월 캄보자에서는 괴뢰 국정원 요원이 직접 귀국을 앞둔 우리 일꾼에게 접근하여 유혹의 방법으로 유인하려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협박 공갈하는 망동도 서슴지 않았다. 남조선 괴뢰당국이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벌리는 탈북 유도 경쟁은 해외에서 괴뢰 정보기관 요원들에 의하여 일어난 우리 여성 종업원 집단 유인 납치 사건과 같은 반인륜적 사태를 초래하였다. 2016년 4월 중국 절강성 령파에서 일어난 우리 여성 종업원 집단 유인 납치 사건은 우리 사람들의 집단 탈북으로 저들의 대북 압박 일변도 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보여주려는 목적에서 감행된 천추의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 범죄 행위이다. 우리 여성 종업원들을 유인 납치해 간 저들의 죄행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남조선 괴뢰들은 아직까지도 당사자들에 대한 언론기관들의 접근을 부러워하고 있으며 북에 있는 가족 친척들의 서울 방문과 상봉 제한도 가로막는 등 반인륜적인 인권유린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전쟁 시기도 아닌 때에 살점 같은 딸 자식들을 졸지에 빼앗긴 부모들과 형제들은 지금 서로 만나볼 수도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인권유린이라면 이보다 더 큰 인권유린이 없을 것이다. 남조선 괴뢰당국의 탈북선동은 다른 사람들도 바로 이들처럼 자기 조국은 물론 친혈육들로부터 갈라놓겠다는 특대형 인권유린 행위이다. 이러한 남조선 괴뢰 당국자들은 12월에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를 내세워 흩어진 가정 및 친척 문제에 대한 보고서여 문제 해결에 조속한 해결이여 모유하고 떠들면서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에 그 무슨 관심이라도 있는 듯이 세상 사람들을 기만하려고 어리석게 놀아대고 있다. 우리 국민들에 대한 회유 기만과 유인 납치로 21세기에 새로운 흩어진 가정 및 친척 문제를 산생시킨 장본인들이 20세기에 초래된 흩어진 가정 및 친척 문제 해결에 대해 운운한다는 것은 위선 중의 위선이며 이러한 행위를 거리낌없이 감행하고 있는 남조선 괴뢰 당국자들이야말로 천하의 보기 드문 파렴치한들이다. 사기 협잡으로 일관된 비방중상책 등 지난 시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심리방송 비라살포를 위주로 벌어지던 남조선 괴뢰당국의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은 오늘 세계 여러 나라들이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으며 그것은 절두절미 호황하고 악이 찬 사기 협잡의 방법이 의거하고 있다. 자유모임, 탈북자모임, 조선개혁개방위원회 등 국정원 산하 유령조직들은 DHL, 전자우편, 확스를 통하여 잡지 여성동아, 임진강, PDF하일로 된 아리랑, 동지들에게 보내는 평양 소식, 신평양 뉴스 등 각종 모략 자료들을 우리 대표부들이나 우리 일꾼들에게 끈질기게 보내오고 있다. 국정원 요원 오명수 등 모략의 이골이 난 음모가들은 국제법과 초보적인 윤리도덕은 안중에도 없이 우리나라의 노동신문을 비롯하여 주요 신문들과 출판물들의 기사 내용들까지 교묘하게 교체에 삽입하여 우리 사람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너저라고도 비열한 정치적 도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남조선 괴뢰들의 심리 모략전의 비열성은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조국 앞에 죄를 짓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비롯한 친혈육까지 배반하고 일신의 안락을 추구하면서 남조선으로 도주한 한줌도 안 되는 범죄자 반역자들을 정보 모략 기관들의 대대적으로 흡수하여 우리 최고 순위부와 제도를 비방 중상하는 대로 내몰고 있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남조선 괴뢰당국의 모략과 날조에서는 이미 전부터 호위보도를 유포시키는 것으로 악명을 떨쳐온 언론 보도기관들도 예외로 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남조선 연합뉴스는 영국에서 주재국의 법을 준수하면서 합법적인 경영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의 보험대표부가 주재국 검열기관들의 압수수색을 당하고 우리 일꾼들이 추방당하였다는 생뚱같은 호위보도를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내는가 하면 남조선 KBS, MBC 방송은 잊지도 않은 우리 해외 봉사기관 종업원들의 집단 도주를 선전하는 데 열을 올리다가 사건 장소와 시간이 맞지 않아 만 사람의 비난과 조소를 장안해는 희비곡도 연출해냈다. 그렇다면 지금 남조선 괴뢰당국이 우리에 대한 심리모략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집요하고 악랄하게 메어달리고 있는 총적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수령 당 대중의 일심 단결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정치적 안정과 일심 단결을 허물며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영상에 목칠을 해보자는 데 있다. 박근혜 역단은 북이 2년 안으로 붕괴된다는 선무당의 예언만 믿고 집권 초기부터 제도 통일의 허망한 꿈을 꾸면서 북남관계를 개선할 때에 대한 우리의 주동적인 선의는 외면하고 한사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반공화국 제재 압살책 등 아시아 태평양 전략 수행에 편승하면서 동족대결 정책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남조선 괴뢰들이 제 아무리 불본부법의 모략책동에 광분하여도 수뇌부의 둘이에 전만 군민이 하나로 굳게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은 날이 갈수록 더욱 조롱성같이 굳건해지고 있다. 인민이 겪는 불행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째로 기울여서라도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하여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사랑의 시책에 의하여 혹심한 자연피해로 황폐화되었던 곳에 인민의 행복의 보금자리가 불과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꾸려지고 이처럼 고마운 당과 사회주의 제도를 지키기 위해 전체 인민이 산악같이 일도 서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미신쟁이 선무당에게 국정이 통째로 농락당하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극도의 정치적 혼란 속에 붕괴 위기에 몰린 남조선 괴뢰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의 해를 가려보겠다는 식의 반공화국 심리 모략전에 매어 달리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이 거지없는 짓이다. 반공화국 책동에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이려는 조직적인 범죄 행위. 남조선 괴뢰들은 저들의 비열한 반공화국 책동에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여보려고 가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주권국가로서의 정정당당한 자위권 행사인 우리의 해국제력 강화를 골고든 비법적인 제재 교리를 들고 다니며 우리에 대한 압박공조를 청탁하고 우리를 비방중상하는 노름을 대대적으로 벌리고 있는 것이 그 중요한 표현이다. 남조선 괴뢰들은 우리와 다른 나라들 사이의 호혜적 협력을 차단해보려고 내정간섭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특히 우리 해외 노동력의 인권 문제를 조작 유포시키기 위해 전문 인원들과 기재들을 동원하여 가짜 사진, 가짜 동영상, 가짜 녹음 자료들을 만들어내는 등 온갖 모략책동을 다하고 있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세계 각지에 출판 선전물을 비롯한 심리 모략 수단들을 생산 공급하는 기지들, 유인 납치 작전 지휘소, 유인 납치한 인원들을 남조선으로 끌어가는 데 이용하는 연락 거점들을 전개한 것도 모자라 해당 나라 사람들을 매수하여 우리 일꾼들에 대한 미행, 감시 등 모략 작전에 직접 끌어들임으로써 해당 나라를 북남대결의 전초선으로 그 나라 사람들을 북남대결의 돌격대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일부 나라들에서는 몇 분의 분전에 눈이 멀어 남조선 정보기관에 매수된 일부 주재국 사람들이 격에도 어울리지 않게 남조선 정보기관의 요구에 따라 우리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한 모략 작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다가 우리 일꾼들에게 단속되어 망신을 당하고 진땀만 빼다가 달아난 사건들이 허다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하여 나라들 사이의 외교적 문제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미얀마에서 벌어진 승용차 미행 사건이다. 2016년 10월 미얀마에서는 정체 모를 승용차 두 대가 정상적인 공무 집행 중에 있는 우리 외교 승무원들을 10일간에 걸쳐 추종 미행하면서 그들의 일거일동을 감시한 사건이 벌어졌다. 10월 7일 오후 끈질기게 따라다니고 있는 승용차를 발견한 우리 외교관이 갑자기 차를 세우고 미행하는 차를 확인할 생각으로 멈춰서라고 선신호를 하자 그 차는 황급히 달아났으나 미행과 감시는 그 이후에도 계속 감행되었다. 다음날 오후 우리 외교관이 계속 미행하는 차를 붙들어 세우고 차에 탄 주재국 사람들에게 왜 미행을 하는가고 따지자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느니 일을 보러 다닌다느니 하면서 구실을 대며 땀만 빼다가 달아났으며 그 이후부터는 미행하는 일이 없어졌다. 지금 괴뢰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모략기관들이 해외에서 벌이고 있는 반공화국 책동의 범위와 강도, 이용되는 수단들과 자금 규모 등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으며 그것은 남조선 당국의 동족대결 정책이 극도로 모험적인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남조선 괴뢰들의 모략 책동은 미국과 그 추종국들까지도 오늘에 와서는 저들의 정책적 오유로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색깔혁명 아랍의 보험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서 우리 내부의 사회적 혼란과 리혈적인 사태를 조장하려는 정치 테러 행위로 된다. 우리는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적 통일을 바라지만 우리의 선의와 아량에 악으로 대답해 나선 남조선 괴뢰들의 처사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의 모든 나라 정부들은 현 북남관계의 흐름과 남조선 괴뢰 당국이 벌이고 있는 반공화국 모략책동의 본질을 똑바로 가려보고 정보 모략기관들을 총동원하여 조선반도는 물론 다른 나라들까지도 북남대결마당으로 만들려는 남조선 괴뢰 당국자들의 정치 퇴로 인권유린책동에 각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